어두운 비 내려오면 처마 밑에 하나이 울고 서 있네.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사람이여라. 세찬 바람 불어오면 들판에 하나이 뛰어가네. 그 더운 가슴에 노래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. 새하얀 눈 산 위에 하나이 우뚝 서 있네.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. 아름다운 아름다운